HUBS. 오늘의 교양 명언학 개론. 명언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학 개론 시간입니다. 10월 1일 다섯 번째 명언학 개론 수업 시간. 오늘은 정치에 관한 두 가지 명언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작가이자 뛰어난 연설자인 영국계 미국인 사이먼 시네크가 한 말입니다. 하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으니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반장이나 회장으로 뽑으시나요? 개개인의 기준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제 경험상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반장이나 회장 등으로 선출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재미있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두에게 인기도 많죠. 물론 이러한 능력도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들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이런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시네크의 말대로 다가오는 선거만을 생각하고 다가오는 세대는 뒷전으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구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정한 리더십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훌륭한 리더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은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루이스 라모르가 한 말입니다. 라모르는 공상과학과 논픽션, 역사 소설 등을 써내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가 이토록 투표와 정치 참여를 강하게 단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표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듯한데요. 더불어 정치를 나 몰라라 하거나 투표조차 안 하려는 이들까지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마냥 쉽게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표 역시 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정착시킨 민주주의는 쉽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단순 관찰자가 될지, 참여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I don't wanna be a hero.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다섯 번째 명언학개론 시간. 오늘은 정치 단원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는 우리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년에 있을 대선을 포함하여 하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국가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명언학개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UBS